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돌 경축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민원들의 실황성 모임 태양의 하늘이 8일에 진행됐습니다. 모임에는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, 관계부문 일꾼들,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민원들이 참가했습니다.